그저 한 숨 쉬듯 물어볼까요? 난 왜 살고 있는지.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.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. 이 삶이다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나가고 기억하느니 내 슬픔까지도 사랑했다.